함께 멈춰서지 마요. 고개를 들어봐요. 절대 멈춰서지 마요. 비틀거려도 돼. 괜찮아, 괜찮아. 가지는 기분에 yeah, yeah. 세상이 외면하고 등을 돌린대도 어제보다 더 난 내일이 찾아올 거야. 오늘 몇 번 넘어졌는지 어느 순간 새는 것을 그만 두었지. 피곤함이 뒤풀이는 자꾸 밑으로 끌어당겨 혼자는 서럽지. 근데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주위 둘러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것만 알아둬. 우린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Baby better better better 우리가 함께라면 Baby better better better 수백 번 무너져도 무너져도 멈춰서지 마요. 고개를 들어봐요. 힘이 들 땐 나를 찾아와도 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수백 번 넘어져도 길이 어두워도 뚜뚜뚜 먹구름이 드리워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눈치를 봐 모두 나를 싫어하는 것만 같아. 어렸을 때와 반대로 키는 커졌는데 내 맘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아진 것 같아. 네 차례가 왔어. 바닥을 짚었다면 높이 뛸 수가 있어. 겁이 나겠지 당연해. 있어줄게 네 옆에. We'll be alright. 전화 전화 걸어도 힘들 때 아님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now let me talk to you. 조금씩 일어나 아무도 보채지 않아. 기다려줄게 우린 너를 믿으니까. Baby better better better 우리가 함께라면 Baby better better better better better better 절대 멈춰서지 마요. 고개를 들어봐요. 힘이 들 땐 나를 찾아와도 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